소란의 고향배치입니다. 소리 질러! 반갑습니다. 네? 반갑다고요. 뭘 아침부터 봐놓고 지금 반갑대요? 근데 양복 입은 모습부터 반갑네요. 기가 막히게 잘생겼죠? 정말. 아 항상 너무 이번에 라이브 커넥션 준비하면서도 종현 씨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힘들까봐. 아 많이 힘들어요. 네. 근데 종현 씨 어. 우와 기침. 그럼에도 불구하고. 네. 이 커넥션 쇼를 열심히 쇼. 한번 진행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우리 오늘 다 회색 티 입었네. 어? 그러네. 우리 공연 이름은 그래? 그래. 어? 아, 팬티도 야 이거 좀 심한데? 팬티도 내 팬티. 야 우리 전체 공연 컨셉을 좀 잡아보자. 근데 그때 얘기했었던 브레이브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그냥 그 얘기 생각해봤는데 가을이랑 이제 연관성이 있으니까 브레이브라는 게 회색으로 뭔가 만들자. 이건 분명이야. 오! 안녕하세요. 오! 우리 커플룩각. 커플룩각 회색으로 이렇게. 네, 의상 금세 갈아입으셨네요. 그레이라는 또 우리의 우리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. 근데 혹시 오늘 또 그레이 입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? 오, 되게 많이 계세요. 오, 그래요. 이 드레스 코드 그레이도 지켜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커넥션 쇼를 진행하면서 제가 영병한테 처음 이렇게 작업하자고 러브콜을 했을 때 곡 하나 같이 쓰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. 그래, 나 잘 써. 그래서 벌써 그 결과물이 사실은 나왔어요. 나와 있어요. 결과물이 나왔고 노래 제목도 기가 막히잖아요, 사실. 종현 씨가 지었어요. 노래 제목 뭐죠? 가을이긴 한가 봐. 드디어 소란과 종현이 만났다. 한번 잘 열심히 잘해 봅시다. 불러보겠습니다. 가을이긴 한가 봐.